만남 첫 문자 첫 통화 첫 데이트 첫 키스와 둘만의 공간 속에서는 모든 게 너와 처음이고파 난 거식증 뭘 먹어도 항상 네가 고파 이걸 중독이란 단어로서만 표현할 순 없어 너란 여자 묘사부가 시적 허용을 넘어섰어 이게 너 때문이야 널 대문자처럼 내 인생 맨 앞에 두고파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순 없겠지만 꼭 두고파 아 잠시만 잠시만요 음악 좀 꺼주세요 왜? 아 형 이거 아니잖아요 형 누가? 아 두고파 이게 뭐예요 형 두고파거든 아 그래요? 그럼 제 스타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음악 한번 주세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 형 이런 스타일 아 사랑은 희망적으로 가야죠 희망적으로 야 예 야 망설임 없이 고백하는 게 나의 스타일 너의 사람의 이 한 몸 다 바칠 타입 항상 너 향해 조명을 비추게 girl 이건 너와 나 위한 사랑의 무대 girl 우리는 콩깍지 쉽지 알콩달콩 우리의 미래는 밝고 화사해 알록달록 너만 있으면 뭐든 다 가졌지 like I'm a lead 너와 지금부터 사랑의 문이 열리지 go in 죽이네 죽여 역시 역시 사람이 희망적이지 희망적 어떻게 희망적으로 맨날 희망적으로 사냐 어 희망적으로 아 방탄스타일 그게 아니잖아 어? 뭔데? 방탄스타일 해파 해파? Let's go You give me love Yeah Chick BTS 우리가 사랑하는 법 10대던 20대던 같아 사랑하는 건 RM So now I'm telling you the story 난 이렇게까지 사랑해봤어 넌 어떠니 This is just an intro shot in by my whole mind and body You know they heart refuses and well what's could never stop me They could never betray me This is my ideology Who in the world came there but my heart's blood Nobody 다시 모르게 넌 어떠니 사랑해보지 않았다면 꼭 나처럼 해보는 게 어때 장사랑 감정이란 게 묘한 게 난 널 웃겠는데 넌 널 울게 하는 놈에게 가더라고 Yeah that's love 그래 그게 사랑 누구 찌질하다고 말하지만 나 정말 괜찮아 사랑할 땐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 모든 걸 아삭한데도 터질 것처럼 사랑할 때는 좀 화끈하게 노래할 때는 좀 따끔하게 좀 화끈하게